비가 온 날은 하얀 얼굴로 그대를 만나리. 오랜 허물 모두 비우고 그대를 내 맘에 담으리. 언젠가 그대와 나는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걸었지.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한없이 이 길을 걸었지. 나 이제 외로움을 알아요. 그대 나를 떠난 뒤 스쳐가는 지난 일들은 비처럼 내 마음을 적시. 의지하면서 한없이 이 길을 걸었지.